1, 2, 3, 4! CCN 공방 18회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창훈입니다. 진입니다. 예, 그리고 선입니다. 네. 아, 오늘도 전대현 전도사님이 네. 못 나오셨습니다. 네. 말도 안 돼. 아, 바쁘세요. 우리 중에 제일 바쁘셔가지고. 아마 우리 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써니가 나왔으니까 아, 눈치를 아마 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저번 주에 분명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아, 저번 네. 방송. 어떻게 네.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과 써니는 네. 그 만나지 못하는 예. 그런 사이인가요? 아, 그런가요? 뭐야. 아, 다음 주 방송에서 전대현 전도사님 네. 함께 하실 거니까요. 아, 그래요? 예. 혹여 만약에 전대현 전도사님 팬분들이 계시다면 네, 네. 예, 한 주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네. 빨리 오세요. 네. 자, 오늘은 대신 더욱 시간을 풍성하게 해주실. 그렇죠. 지난주에 이미 예고를 좀 해서 그렇죠. 네, 지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네. 아실 텐데 네. 특급 게스트죠. 특급이죠, 특급. 예. 예, 특급이라는 말에 네. 흠칫 놀라하시는 예. 예. 특급 게스트. 아, 기독교 인터넷 방송국. 와우 CCM의 와우 CCM 예, 김대일 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우 잘 생겼다. 예. 아유, 그래요. 네. 머리까지 오늘 또 하시고 또. 네. 네. 참 신기하네요. 저 이런 풍경이. 아 그래요? 저도 방송 13년 했지만 네. 또 이렇게 넷이서 이렇게 골방 같은 데 앉아서 네.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게 그래서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포장해 주세요. 골방이. 아 골방이 나쁜 건가요? 아. 네. 근데 공방인데 공방. 골방이야. 그래, 그래 공방. 네. 공방이 골방됐네. 네. 바꾸세요. 네. CCM 네. 골방. 아, 괜찮네. 그래요. 아니, 와우 CCM은 워낙 또 쾌적한 환경에 녹음실과 사무실이 아니에요.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사방이 그냥 어두컴컴한 예, 블랙으로 도배가 돼 있는 이 공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골방이라고 느껴질 수 있죠.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네. 이렇게 진행자 세 분이 셋 다 이렇게 검은색 티를 또 입고. 아, 그랬네. 네. 오늘 맞추려고 검은 방에서 이렇게 네. 방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아, 네. 보통 이렇게 진행자 한 사람에 게스트 네. 뭐 한두 사람 네. 이렇게 하는데 진행자가 세 명이 저를 네. 동시에 아, 그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생겨 보였나 봐. 네. 헤드폰도 혼자 하얀색이야. 아, 그러네.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러네. 어, 밝은 또 파란. 아, 일부러 준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냥 어떻게 걸리신 예, 거예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와우 CCM의 김대일 국장님 아마 와우 CCM 들어보신 분들은 잘 네. 아시겠죠? 네. 그렇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시고 와우 네. CCM이 어떤 곳인지도 네. 예,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2회에 걸쳐서 함께해 주실 건데요. 네. 오늘은 와우 CCM에 대한 이야기를 네. 집중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예. 다음 주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네. 예, DJing Worship, 네. EDM 이 주제를 한번 다루고 예. 한 주 건너서 김대일 국장이 한 번 더 모셔서 예, 예. 방송 전반에 관한 예. 이야기들을 예. 좀 더 심도 깊게 가능할지 네. 모르겠지만 네, 네, 네. 심도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EDM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네. 너무 또 이게 시기를 놓치면 그렇죠. 예. 뜬금없는 얘기가 될까 봐. 예. 맞아요. 예. 이 얘기를 다루기로 결심하게 된 네. 중요한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 그래요? 어떤 예. 댓글이었어요? EDM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 글들이 막 있는 그쵸. 와중에 꼭 저기요 하는 느낌으로 예. 어떤 분께서 예. 죄송한데요. 예. EDM이 뭔가요? 도대체 모르겠는 거죠. 아, EDM을 모르시는 네. 분들이. 아, 그렇죠. 그게 EDM, 사실 생소한 장르거든요. 예, 저도 뭐, 예. 안 지가 얼마 안 되니까요. 네, 또 공부하셨잖아요, 네. 또. 자, 일주일 동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네. 어디서도 들어보실 수 없는 네. 정말 최신 정보를 예.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는 그렇게 하고, 네. 다음 주에 우리 국장님 한 번 더 모셔서 아, 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지난 주에요, 벌써. 아이엔 그렇죠. 콘서트. 네. 예. 국장님 안 오셨더라고요. 네, 아~ 제가 그날 지방에 또 급하게 내려가야 돼서. 네. 국장님도 또 바쁘세요. 바쁘시죠. 아,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안 오실 수가 예. 있어. 네, 제가 웬만하면 이 세 분이 네. 모인 장소에는 제가 빠지지 않고 가는데. 그렇죠. 예. 전에 한번 국장님이랑 말씀 나누다가 네. 얼핏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네. 와우 CCM도 예전에 공개 방송 그렇죠? 오랫동안 네네. 진행하셨다고 했었죠. 예. 네. 얼마 동안 하셨어요? 제가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더 오래지 않았나요? 그런가요? 예, 그게 얼마 간격으로 공개 방송? 한 달에 한 번. 와. 네, 한 달에 한 번 매달 진행을 했었죠. 최소한 네. 20번 이상은 한 거네요. 그렇죠. 20번 예. 이상 한 걸로 기억하고요. 예. 뭐 서울에서도 했고 지방 뭐 했고. 투어도 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했었죠. 네. 근데 그렇게 네. 20번 가까이 20번 네. 이상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네. 뭔가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느끼기에는 좀 준비가 철저히 됐어야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보던 공연, 그러니까 공연들 많이 보러 다니잖아요. 네. 근데 공연 자체를 딱 우리가 일반 관객이 볼 때는 딱 무대 위에서 그 모습만 보게 되는데 네. 그 공연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무대 위는 그냥 자그마한 부분이고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움직임들이 있어야 그렇죠. 되죠. 예, 기획도 맞아요, 해야 되고 맞아요, 홍보도 맞아요. 해야 되고 네, 또 재정도 모아야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스텝들도 다양하게 있어야 네. 되고 그런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철저하게 그것들을 그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없을 정도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냥 한번 하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네.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예.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을 알아챌 때쯤이면 관객들은 다 떠나 있는 거죠. 아, 네. 떠나 있어. 그러니까 한번 왔던 관객들이 떠났어. 그 다음에도 아 이게 공연 너무 좋다. 네. 다음 달에 할 때 꼭 또 와야 되겠다. 네. 그리고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같이 불러서 데리고 와야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와서 어 좋다. 라고 끝나버리니까 자기 혼자선에서 끝나거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달에는 인원이 좀 더 3분의 1 정도 줄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이제 관객들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공연은 관객이 있어야 공연이 그렇죠. 되는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아 이 부족함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완이 좀 많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이제 딱 멈췄죠. 네. 네. 제가 아이언 콘서트 처음 시작할 때 네. 몇몇 분들 만나서 이렇게 조언도 듣고 했거든요. 네. 그때 국장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기획, 기획력. 그렇죠. 예. 네.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는 기획. 그렇죠. 기획력이 중요한 것 같고요. 홍보. 그리고 그 이제 실행할 때 그 내용들. 내용들. 네. 그 기획. 한 것들을 얼마만큼 잘 무대 위에서 네. 만들어내느냐, 그렇죠. 네. 연출의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셋 중에 하나라도 좀 소홀해지거나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네. 오래 가긴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관객들이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저희가 간과할 수가 없는 게 네. 공개 방송 20회도 네. 20회지만. 지금 몇 년 됐죠 와우 CCM이? 지금 올해 이제 13년, 14년째 이제 대가족 횟수로 왔죠. 횟수로 13년, 14년을 네. 한 길을 오신 분이 하신 얘기면 네. 네. 네. 믿을만해요. 그럼요. 예. 보통 그 한 10년 이상은 사역하고 그리고 한 분야에서 네. 10년 이상 해야지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디 가서도 이렇게 팍 얘기할 수 있을 정도여서. 지금 뭐 우리 김대리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네. 아유 주옥 같은 얘기고 또 우리 IM 콘서트에도 사실 많은 부분에 예, 적용이 돼야 될 부분들 네. 예, 고민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가장 네.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세 가지였고요. 중요한 거는 왔던 관객이 또 오게 만드는 아, 맞아, 맞아. 그거밖에 없어요. 예, 맞아요. 김대리 국장님이 1회 때 오셨거든요. 네. 네. 근데 2회, 3회를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왔던 관객이 또 와야 되는데. 재미없는 거야, 재미없는 거야, 이거 네. 완전히. 아니, 근데 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저도 사실은 공연을 내려놓은 지가 오래 됐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아, 이게 진짜 공연을 그, 한번 했던 그 피가 남아 있어서 네, 끓는 그 피가 그 피. 네, 하고 싶다. 이렇게 IM 콘서트도 가서 보면서 아, 정말 예전에 나도 열심히 했었는데 네. 라는 생각도 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요즘 이제 한동안 공연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죠. 그렇죠. 없었죠. 그러는데 뭐 또 이렇게 어느 순간 몇몇 공연들이 만들어지고 네. 어느 순간 또 소공연장에서 맞아요, 공연들이 맞아요. 많이 만들어지면서 예. 아 이게 또 트렌드가 돼서 네. 좀 찾는 분들도 계속해서 쭉 찾아주시고 네. 더 많은 곳에서 더 좋은 기획을 가지고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연하시는 네. 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우리 김대일국장 얘기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런 네. 부분에서는 당연히 예, 무슨 행사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은 광고에서는 안 될 부분들이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교회에서나 교회에서 하는 어떤 그런 행사들이나 아니면은 찬양 사역자들이나 음악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뭐 뮤지컬 뭐 다양한 어떤 거기서 이런 기획력 그리고 또 예,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 방법들 그리고 방법론들을 충분히 광고하지 않고 그냥 고민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이제 한 7년 정도 공연을 전혀는 아니고 가끔 한 번씩 공개 방송을 하긴 했었는데 그렇죠. 예. 거의 안 하다가 올해 아, 이번 달에 정말 오랜만에 네. 이제는 서울 안에서는 힘들다. 근데 왜 서울 안에서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 많아요. 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네, 서울 이제 수도권에서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지방 쪽으로 내려가면 특히 농어촌 쪽으로 가면 이런 것들을 경험해 할 수 있는 통로가 맞아요. 거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라지도 않는 곳에서 하지 말고 네. 예, 농어촌 이제 이런 공연 한번 보고 싶은데 못 보는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자 네. 생각해서 그 얘기를 네. 그 얘기를 대박 네. 30분 있다가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30분 훅 돌리지 마시고요. 네. 쭉 들으시다가 네. 아니 몇십 년 방송을 하신 분이라 네. 묻지 않아도 그냥 네, 나오니까 컨텐츠가 네. 준비한 아, 게 다 네. 나와 지금 네. 아, 오늘 네.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려고 했던 게 포인트가 이따 하겠습니다. 네, 아유, 그래요. 시간 많은데. 고정. 예. 자, 오늘 기대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본 방송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 토요일에 네. 그 불후의 명곡 네. 아시나요? 아. 예, 예. 가끔 저는 가끔 보거든요. 시간 아. 될 때. 전 두 번 네. 가서 본 적 있어요. 아, 진짜? 실제로 가서 방청객으로. 네, 네. 어. 누구랑 가 있어요? 신청하면 갈 수 있나요? 누구랑 가 있어요? 신청이라기보다는 아는 분이 또 그쪽에 계셔서 아, 표를 네. 또 얻어서 간 적이 있어요. 아, 근데 누구랑 갔어요? 저 무슨 혼자 갔겠어요. 아, 그러니까 혼자 갔는데 누구랑 이 얘기는 언제 하는 거야? 자, 이 얘기는 네, 아 그래요. 다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불후의 명곡에 네. 양동근, 정준 네. 예, 두 분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오해피데이 네. 우리 전에 영화 특집인가 예. 어디선가 하여튼 예, 제가 진님이 아, 말씀하신 예. 바 있죠. 참 좋아하는 예, 오해피데이를 불렀는데 같이 하신 분들이 헤리티지랑 예.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예. 쫙 나와서 네. 함께 하는데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죠. 네. 보셨어요? 저 봤어요. 유튜브로 봤어요. 저는. 써니도 봤어요? 네 봤어요. 어때요? 전 할 말 많은데. 아, 좀 해보세요. 진짜요? 아니 먼저 아 저는 그 기존에 나온 이전에 나온 그 소양 씨도 노래를 너무 잘하잖아요. 탁월함이 극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런 생각의 이상의 것들을 해냈고 요번에 헤리티지 메스카이어를 비롯해서 저 그 장동근 제가 참 좋아하는 래퍼거든요. 양동근. 양동근. 네. 뭐라고 했어요? 장동근. 장동근. 장동근과 양동근의 장동건은 아는데. 예. 하여튼 그 두 분과 정준 네. 예, 그 두 분이 나와서 했는데 너무 탁월함을 보여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음악이 탁월한 음악이긴 서양을 가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이게 좀 평범하면서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거. 전 사실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렇죠. 방송에서 좀 그렇게 좀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탁월한 면만 보여주니까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면 저걸 봤을 때 과연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그런 예, 생각이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내추럴하게 나와서 그냥 진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뮤지션들 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음악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근데 공중파에서 예 공중파에서 네. 공중파에서. 네. 근데 방송 특성이 또 그러니까 일반 그렇군요. 가수들도 뭐 네. 출연진들이 다 네. 그런 화려하고 보여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아, 너무 너무 잘하니까 그것도 또 부담스럽더라고요. 또 보면서. 네. 아 죄송해요. 예. 써니는 어땠어요? 국장님 모기 잡고 계시다. 네. 네. 골방에. 네, 골방에. 아, 이게 습한 여기가 습하니까 이게 물이 이렇게 물도 새요 여기가 이렇게. 진짜. 아 저는 이게 지금 팀을 보니까 저기 영화가 나왔었어요. 2013년에 블랙 가스펠 네, 그렇죠. 영화가 예. 나왔는데 거기 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는 아시다시피 양동근 씨가 굉장히 지금 크리스천으로서 그렇죠. 지금 예. 저기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팀을 불러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했는데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블랙 가스펠을 듣고 자랐어요. 그렇죠. 요즘에도 이 네. 아이폰에 리스트를 보면 네. 그런 것만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이거는 그냥 평론이니까 저는 막 이렇게 좋은 이런 거 말고 그 옛날에도 그 헤리티지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그 원곡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사람이라 너무 좋아해서 멘트까지 다 외우고 있던 사람인데 사실은 그걸 그대로 했었어서 저는 조금 실망했었거든요. 이거를 그냥 너무 똑같이 카피해서 떠다오는 형식이라 근데 이쪽에서는 그게 신선했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또 그런 게 아닐까 하고 그냥 이제 클릭을 했어요. 어떤 분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릭해서 봤는데 또 편곡이 똑같을까 봐. 제가 그 어떤 분입니다. 편곡이 똑같을까 봐 좀 이런 또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그걸 잘하셨어요. 그리고 왜 진짜 가스펠 블랙 가스펠 콰이어에서 하는 그런 자주 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리듬을 많이 따셨고 그런 리듬 체인지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왜 그거 있잖아요.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 힙합 처음 막 랩하고 이럴 때 오그라드는 거 적어도 그런 오그라드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참 좋았고 또 어떤 분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우리나라에선 공중파에서 그런 가사들 뭐 He washed my sins away 내 죄를 씻었네 뭐 하는 게 이제 나오셨다고 해서 굉장히 뿌듯해하시고 뭐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아, 이, 참 우리나라도 보수적이지 이런 게 방송에 이게 나오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이슈가 되고 하는 게 그래도 맞아요. 그거를 참 열어주신 것 같아요. 양동준, 정준 씨가 오늘 왜 장동근, 양동준 그리고 그 래퍼가 흉배라는 분이 나오신 처음 본 분이지만 팀 아닌가요? 팀 흉배?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뭔지 딱 이해가 가는데 이제 그냥 보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이름이 그런가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음악적인 것들이나 감상평들은 두 분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본 관점을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들어갈게요. 본방송. 우리 인트로가 오늘 반이네. 괜찮아요. 자, 끝나면 저 불러주세요. 할 수 있으니까. 한숨 주무시고요. 제가 본 관점은 그거였어요. 그날 주인공이 누군가. 주인공이 양동근이랑 정준이에요. 만약에 진님이 가수인데 어느 날 부부의 명곡에서 불렀어요. 무대를 해달라고. 주인공이잖아요. 그럼 누가 돋보여야 되는 거죠? 일단 제가 주인공이 돋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부부의 명곡 그 무대는 두 명이 전혀 돋보이지 않았어요. 싱어들이 아니잖아.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돋보일 수 있는 무대를 만들 수 있었죠. 헤리티지랑 안 하면 돼요. 본인들이 잘하는 그런 힙합 음악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굳이 왜 블랙 가스펠을 했냐는 거죠. 그렇죠. 그건 헤리티지랑 헤리티지 매스콰이어 띄워주려고 한 거라고 하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속된 말로 띄워주는 거고 우리 말로 좋게 말하면 세워주려고. 저는 그게 보는 순간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공도 아닌 분야를 왜 굳이 해서 그렇게 할까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무대에서 쉽게 하지 못할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리에 그렇게 세워주신 것 자체가 너무 보기에 아름다웠어요. 나는 안 좋았어 이럴 줄 알고 뭐예요 지금 뭐 뒤에 안 좋다고 얘기하다 갑자기 좋았어요라고 끝나면 안 되죠. 아 제가 그렇게 갔어요? 아 저는 그게 정말 좋았어요. 아 근데 얘기를 듣다가 드는 생각인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공중파에 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방송 관계자들은 심히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금방 얘기했듯이 주인공이 주객이 지금 전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랑 사실상 방향성이 어긋났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사실 기분 나쁠 수할 수 아니요 그래도 그 방송 관계자들은 퀄러티만 나오면 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퀄러티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 우승했어요. 아 진짜요? 아 그럼 할 말 없죠. 하면 승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왜 전문가들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땐 그게 신기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장르라든가 저희야 많이 접하지만 그런 그 프로그램에서 왜 보통 분들은 이쪽 문화를 보는 분들은 신기하고 뭔가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 승리하신 저희 딸한테 잠깐 영상을 그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요. 이러면 된 거다. 그럼요. 그래서 뭐 음악적이고 그런 거를 떠나서 두 분이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그거보다 그 마음이 저는 그렇게 느껴서 그게 좋았어요. 내가 주인공인 자리에 내가 조연이 될 수 있는 거는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기회가 오시면 네. 진님 꼭 부탁드립니다. 아 저요? 네. 저는 그냥 무반주로 하려고요. 자 후딱 본방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1년? 아, 13년? 네, 13년. 아, 13년간 이어온 와우 CCM, 기독교 네. 인터넷 방송국 와우 CCM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에 대한 고민과 계획들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예.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다음 주에는 전반적인 기독교 매체 방송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네. 또 현장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그렇죠. 고민과 또 앞으로의 그런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그 우리 써니가 네. 와우 CCM에 대해서 간단히 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그럼 조사도 하셨나요? 국장님 아, 네. 앞에서 또 이걸 또 네. 발표를 하려니까 네. 영어로 네. 해주실 겁니다. 아우, 주야. 네, 와우 CCM입니다. 와우! 2003년 1월 10일 날 개국을 하셨습니다. 네, 13년 전입니까? 맞습니까? 네, 13년, 횟수로 13년이네요. 네네, 그때 네네. 시작이 됐고요. 이 설립 목적은 방송과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열방에 전하는 비영리 단체세요. 그래서 미래를 이끌 젊은 사람들을 크리스천을 위한 그런 문화 단체. 뒤에 꼬였어. 예, 라디오 방송이 있으시고 예,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방송 사역, 그리고 공연, 문서, 해외 음반, 그리고 사역자 매니지먼트를 하고 계신데요. 제일 유명한 거는 라디오 방송인 것 같아요. 네. 작년 추운 겨울이었어요. 네, 작년? 추운 날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어허. 어느 친절한 분위기에서 친절한 분위기. 예의가 바르시고 바르고? 너무 인격적이고 참 너무 좋으시다 한 작가님이 저를 섭외를 하십니다. 아. 예. 어디 어디 방송인데 나와줄 수 있냐. 가겠습니다. 예. 네. 거기가 와우 CCM. 그 유명한 뭐야 하품 네, 거기 예. 가서 이제 아 이런 방송이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했죠. 했더니 그 이제 미국에 친구 있는 얘기를 네네. 했거든요. 아, 거기 꼭 나가야 된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다니면서 계속 듣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쭉 알고 보니까 이 방송을 하시는 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24시간으로 그렇죠. 방송을 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계속 국내뿐 이 목적 그대로 국내뿐 아니라 선교지에 그 이게 송출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제가 이런 취지나 뭐 이런 거 알고 간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실제로 저희 친구한테 듣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 본연의 의지와 그렇게 가시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계신 거예요. 이 사역이. 네. 그래서 너무 놀랐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네. 또 특히 지금 현재 더 사역을 넓히신 게 중국과 몽골 방송을 또 하세요. 네. 그래서 그 중국어로 또 중국 정말 그렇죠? 그분들 PD 선생님과 이 프로그램을 네. 짜셔서 그렇게 송출이 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공연, 찬양 공연. 콘서트에도 많이 하시고 네. 또 문서 선교는 제가 잘 솔직히 이거는 알지 못했지만 책을 무료로 네. 그런 정보들을 합해서 무료 배포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해외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과 몽골도 음반도 네. 제작을 하시고 그렇죠. 악보까지 해서 네. 거기 현지에 가서 집회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전도 활동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까? 네, 준비를 너무 잘. 예. 나 어떻게 예. 너무 잘했어. 어떻게? 뒷주자 전문.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네. 아, 박수. 와우ccm.net. 네. 자, 그러면 이제 국장님의 네. 입을 통해서 네. 하나하나씩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여쭤봤는데 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시작은 이제 2001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막 전역하고 네. 네, 이제 집에서 복학을 준비하다가 네. 군대 입대 전에 이제 친구 집에 가서 그 컴퓨터 잡지를 보는 친구였는데 그 잡지 안에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그런 소개 글이 있더라고요. 네. 타이틀이 나도 DJ가 될 수 있다. 나도 네. DJ가 될 수 있다. 그 문구 하나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릴 적부터 다들 라디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중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군대 가서도 밤에 그 근무 나가서 몰래 이어폰 하나 끼고 정지영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군법에 그게 저촉되는 행동 아닌가요? 근데 저희 부대는 조금 유두리가 좀 있었어요. 두 분이 저희 부대라뇨? 두 분이 같은 그렇죠, 그렇죠. 같은 부대. 저희 고참이었습니다. 예. 네. 정말 고참이셨고 네. 참 이렇게 잘 때리고 네. 뭐 이렇게 욕 라면 잘하고. 끓여오고 예. 이런 시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막 시켰죠 저는 네. 그렇죠. 이런 거. 예. 무락부락한 그 고참이었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 네. 잡지를 통해서 아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네. 군대를 전역해서 책상 정리를 하다 그 잡지를 다시 발견을 해요. 그 다음에 아 어릴 적부터 DJ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다가 네. 어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컴퓨터를 급하게 삽니다. 아버지에게 제가 건축 전공인데 네. 학교에서 CAD를 하려면 오토CAD를 하기 위해서. 네. 컴퓨터 필요합니다. 성능 좋은 컴퓨터. 네,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해서 네, 컴퓨터를 네. 급하게 구입한 다음에 네.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돼서 처음에는 뭐 주제도 없고 네. 노래도 그냥 뭐 가요도 틀고 뭐 찬양도 틀고 네. 월드컵 기간에는 뭐 월드컵 송도 틀고 네. 그랬었죠. 그거 아직도 구할 수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 그건 없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넷 방송이 지금은 좀 많이 그 방법이 변화가 됐는데 제가 처음 인터넷 방송을 할 때는 굉장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개인 방송 그때 당시에 개인 방송 CJ라고 예. 하죠. CJ. 네. 컴퓨터 자켓이었나? 아무튼 예. 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인터넷 안에서 혼자서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PC방 네. 유행했을 때잖아요. PC방이 이제 막 시작할 때 네, PC방에서 때. 혼자 마이크 이렇게 꽂고 방송하는 네,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많았어요. 헤드셋 끼고요. 네, 있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또 기독교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호산나넷이라고 네. 지금도 요한넷, 있는데 요한넷. 아니 호산나넷이라는 곳이 네. 있었어요. 그곳에 그 대표가 저 같은 교회 다니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지금은 이제 방식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처럼 이렇게 좀 그분이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활성화는 안 돼 있고요. 활성화가 아니라 잘 안 됐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채팅방이 그 일반 쪽에 세이클럽 있다면 이쪽에는 호산나넷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호산나넷에 들어가면 전국에 있는 해외까지 네. 사람들이 들어와서 방을 각자 각종 방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채팅을 하던 사이트였죠. 네. 거기서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이 방을 만들고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주소를 주면서 방송을 듣게 했던 방식이 이제 그 초창기 때 방식이었는데 진짜 저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리스트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인기 방송들이었죠. 근데 저는 이제 맨 밑에 한 명도 안 들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혼자서 이제 청취자는 한 명도 없는데 혼자서 막 말하고 네, 노래 틀고 막 그랬던 시기였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오르다가 한 몇 달 지나니까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이 돼 있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요? 청취자들도 많아졌고 네. 그러다가 생각했을 때 아 이거를 나 혼자 하기보다는 네. 그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중에서 좀 실력도 있고 또 신앙도 좋은 분들을 좀 찾아서 같이 하면 좀 시너지 효과들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호산나넷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사이트들이나 네. 그런 홈페이지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곳들을 다니면서 방송들 청취자로 들어가서 듣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듣다가 잘한다 싶으면 이제 찜 하고 개별적으로 이제 뭐 쪽지를 보내거나 연락을 네. 해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같이 해볼 생각 없느냐? 라고 해서 이제 진행자들 몇 명 모았죠. 네. 몇 명 모아서 그때 처음에는 이름이 사랑과 평화 방송 참 유치. 사랑과 평화. 네. 사랑과 평화 방송. 네. 사랑과 평화. 네, 사랑과 평화 방송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서 또 같이 하자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저처럼 이제 개별적으로 하시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을 누가 또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지금 저 이제 와우씨씨 부국장님인데 네. 그분과 인터넷 안에서 또 만나면서 이제 그분도 나름대로 방송 그 호프 캐스트가 있었고요. 저는 이제 사랑과 평화 방송이었고. 방송국이 합치셔야 되니까 이제 합치자에서 합치면서 이름을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와우 CCM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방송하던 사람들이 채팅창에서 그때 당시에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채팅하면서 이렇게 뭐 방송 이름을 짓다가 좋은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누군가가 무슨 좀 이상한 이름을 하나 대길래 제가 네. 와우 그랬어요. 그냥 채팅에다가 와우. 근데 와우를 쓰고 보니까 이게 이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와우 CCM으로 하자.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와우 CCM. 아니 제일 재밌는 부분이 항상 네. 이름 어떻게 시작 뭐든 네. 그 부분이 제일 웃겨 나는. 근데 중요한 게 그렇게 와우 CCM이라고 짓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뜻이 뭐냐고 와우 CCM 무슨 의미로 지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쵸. 사실 진짜 아무 의미 없이 원래 그렇잖아요. 네, 그냥 지었는데 사람들이 물어보길래 이제는 하나 만들었어요. 뭐 하나님이 감탄하는 예, 감탄사니까 그래. 하나님이 감탄하는 방송 만들자. 하나님이 감탄하고 청취자가 감탄할 수 있는 방송. 오, 네. 네. 뭐 월 월드 오브 뭐 해가지고 만드세요. 아 그런 거 없어요. 네, 네,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안 네. 먹혔던 거야. 네. 월드 그. 네, 그런 거 안 좋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원하는 네. 건데 뭐 월드 오브 뭐 이런 네, 걸 원하는 네, 건데 네. 뭐 아, 본연의 취지가 아니니까. 지금 그게 더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굉장히 괜찮아. 네. 월드 뭐 하, 어. 하고 보면 그래, 어려워, 그럼, 어려워. 아이, 그런 거 아이. 네. 괜히 헷갈리고 네. 헷갈리고. 네. 아. 내가 구닥다리구나. 네 그렇게 그러면, 아무튼 와우 CCM 이제 시작이 됐고요. 아~ 제가 대학교 때 대학교 2학년 때 네, 처음 네. 이제 방송을 와우 CCM을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네.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네. 제가 이제 고향이 전라북도 익산인데 익산 매달 찬양 사역자들을 한 분씩 섭외를 해서 서울에서 그 스튜디오를 하나 빌렸어요. 스튜디오라기보다는 지하에 있는 무슨 연습실 같은 곳인데 네. 그곳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섭외를 아, 방송 그때 당시에 초청 방송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초청 방송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진짜 잘 몰랐어요. CCM 가수들 유명하신 분들만 네. 알지. 그래서 그냥 제가 아는 분들 초대했어요. 그때 이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알려진 것도 없는데 청관동 목사님 이런 분들 전화해서 저희 와우 CCM이라고 하는데 방송 게스트로 나와달라. 나오시더라고요. 용산까지? 아니 아니 서울에서 제가 아, 이제 서울에서 올라왔죠. 예. 집에다가는 학교 간다고 이제 거짓말하고 뻥치고 기차 타고 이제 서울 와서 예. 뭐 청관동 목사님부터 뭐 창문 강명식 옥함 뭐 아침 뭐 이런 진짜 그때 당시에 네. 지금도 뭐 유명한 분들이지만 그때 당시에 진짜 많이 활동하고 유명했던 분들 내노라는 사람들 다 네. 그냥 모셔서 방송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네. 하고 인사하고 네. 네 그랬었죠. 그러다가 네. 이제 제가 이제 4학년 때 네.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될 시기잖아요. 이제 제가 건축 전공인데 네. 아, 건축으로 그죠. 가느냐 아, 아니면 근데 이제 건축으로 가기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었고 이제 갈 회사도 정해져 있었고 그랬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게 저에게 그 주신 삶이 건축 쪽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 3년 동안 와우 CCM 이 방송을 해 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생각하던 네. 차에 이쪽으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가장 아. 편안했어요. 이 와우 CCM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모아서 얘기를 했죠. 네. 제가 이렇게 그동안 사실은 학교 간다고 거짓말하고 서울도 갔었고 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방송도 만들어서 방송도 네. 했었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제 안 돼 한숨 쉬시더라고요. 그동안 방에 혼자서 이렇게 들어가서 뭘 하는지 네. 이게 걱정되셨던 거예요. 컴퓨터만 찾고 사는데 그랬는데 막상 제가 이제 기독교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일단 안 돼 한숨 쉬셨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일남 이녀예요. 아들 네. 하나인데 네. 그 서울에 제가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반대하실 것 같았어요. 그렇죠. 아들 하나고 네. 또 이제 뭐 누구라도. 진로도 결정이 된 상태였고 네.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죠. 제가 한 번뿐인 인생 그때 당시에 그 생각했던 게 그대로인데 네. 나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네.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네 맞아요. 그냥 아둥바둥 그렇게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네. 일을 하면서 살기에는 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한 번뿐인 그렇죠. 인생이. 예, 예. 그래서 부모님에게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서울 가겠다. 서울로 네. 가서 이 와우 CCM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제 짐 싸들고 네. 서울로 왔죠. 근데 이제 네. 중요한 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시고 허락은 하셨는데 대신에 내가 지원은 하지 않겠다. 네 힘으로 가서 해봐라. 네. 라고 말씀하셔서 현명하시네. 네. 네 그냥 아버님이 현명하셔. 그냥 짐 싸들고 교회 네. 이제 차도 필요했는데 차 부를 값도 없으니까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제 교회 봉고차를 하루만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교회 이제 친구들 한 3명하고 저랑 뭐 이불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뭐 그냥 뭐 반찬 같은 거 네. 이 정도만 가지고 서울에 와서 그 전에 얻었던 이제 지하방 서울대 입구에 봉천동에 네. 있는 지하방에 이제 짐을 넣어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네. 그렇게 시작한 게 2013년인가요? 그러면? 2015년에 이제 서울에 올라왔어요. 15년. 네, 2015년. 2015년이요? 네. 개국한 아니 2005년. 2005년. 아, 2005년 6월 6일. 개국 화상 방송 요런 거는 네. 그러면 그 전부터 했었죠. 거기서 네. 그러니까 지금 거? 우리가 흔히 아는 보이는 라디오가 저희는 10년 전부터 그렇죠. 13년 맞아요, 전부터 맞아요, 맞아요. 아마 국내 최초로 저희 우린 앞서갔다 이거야. 네. 네. 맞아요. 그, 컴퓨터 위에 캠 놓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했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좀 네. 듣다 보니까 그 23살 네. 그 정도 나이셨는데 네. 그 전에도 이런 걸 이쪽을 좋아하셨고 아니요. 저는 그러셨어요? 방송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네. 제가 이쪽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네. 그냥 단순히 그 라디오 DJ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저희 결정적으로 제가 이 말씀 안 드렸는데 결정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전에 이제 뭐 가요도 틀고 뭐 CCM도 틀고 막 별의별 네, 음악 네. 다 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호산나넷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처음 보는 그 이름의 닉네임. 네,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대화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쪽지로 그 1대1 대화를 신청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들어온 지는 꽤 되신 것 같은데 대화 없으시고 항상 네. 보고만 계신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쪽지 보내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네. 이제 답장이 왔어요. 본인이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를 떠나 산 지가 3년이 됐고 네. 아버지와도 관계가 단절되고 내놓은 자식으로 살아온 지가 3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방황을 많이 했고 네. 그로 인해서 가족들은 점점 이해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네. 교회도 안 나간 지 3년이 됐다. 근데 어느 순간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게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이제 된 거죠. 그랬는데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걸어온 길이 너무 먼 거예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길이 너무 두렵고 멀고 네. 한 거죠. 그래서 찾은 곳이 인터넷에서 그냥 이런 것 저런 걸 찾다가 들어오게 된 곳이 이제 제가 방송하는 그 채팅방이었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은 후로는 아 진짜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송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가요 다 빼고 그리고 방송 전에 항상 기도하고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하고 네. 찬양도 그 친구에게 뭔가 도움이 되거나 위로가 될 수 있는 곡들을 선곡해서 틀어주고 그렇게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 이 친구가 또 쪽지로 저에게 그 쪽지가 왔는데 네. 네. 다시 교회로 돌아갔대요. 교회로 돌아갔고 중요한 거는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사죄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렇죠. 이 아들이 맞아요. 그동안 내놓은 자식으로 네. 생각했는데 네. 자기 앞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니우치니까. 그러니까 네. 아버지도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다시 이제 교회에 이제 가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네. 이야기를 듣고 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방송이 한 영혼을 다시 주님 앞에 인도해낸 도구로 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정말 이거다. 이 방송이 그냥 장난으로 재미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영혼에게 힘을 주고 또 주님 앞에 인도해내고 뭔가 좀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도구로 충분히 쓰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아 이제 결정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은 후로 와우CCM을 내 평생의 사역으로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 네.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네. 아, 사람이 참 계기가 중요한데 네. 가장 이렇게 바람직한 어떤 그런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를 안 만났더라면 제가 과연 이 일을 계속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네. 있어요. 네. 근데 또 계획하신 거를 실행에 옮기시고 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니까 네.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고 결국에 이렇게 13년이라는 시간 네. 동안 네. 또 제가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도요. 서울도 한 그때 당시에 한 두 번, 세 번 온 적이 있는데 네. 아, 못 살겠더라고요. 서울은 너무 진짜 가까워져, 무섭더라고요. 가까워. 서울에 네, 사는 게. 네. 그래서 난 서울에 살면 내가 진짜 사람이 아니다 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네. 어느 순간 2005년 6월 6일 날 그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마우시 CM 이제 뭐 이렇게 사무실 오픈 예배 네. 겸. 네. 그리고 제가 그때 같이 예배 드리는 분 앞에서 한마디 해라고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서울에 살면 인간이 아니다라고 결심을 했었던 사람이다. 인간이 아니네 네. 지금.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겠다. 네. 네. 그랬던 적이 있을 정도로 서울을 싫어했던 사람인데 네. 지금 이제 뭐 벌써 10년이 넘은 아, 서울 사람이죠. 네. 서울 사람. 서울에서 네. 서울. 제일 세련됐잖아 지금요. 제가 이렇게 그 김대리 국장님이랑 오랜 네. 세월 동안 이렇게 막역하게 지냈는데 네, 그렇죠. 그 처음에 딱 시작할 때 그 지하 그러니까 위치로 봤을 때는 1층인데 실질적으로 계단을 내려가서 지하고 네. 그 바로 옆에 주차장이 그렇죠, 그렇죠. 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생활을 하기가 사무실이랑 거주지가 그 거주 그러니까 먹고 자는 데가 붙어 있어가지고 네, 사실 그렇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뭐 이렇게 막 먹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사실 얘기했듯이 뭐 어떤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제 후원을 받아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시작했던 터라 처음에는 사실 속마음으로는 사실 그랬어요. 3개월이다. 저는 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네, 갖고 네, 원래 네. 부정적인 그래, 사람이 아닌데 네, 올해 봤는데 네. 좀 부정적인 면이 네, 많더라고요. 네. 3개월이다. 저도 뭐 네, 익히 네. 잘 알고 네. 있습니다. 뭐 쌀 고민을 많이 해요. 네, 네, 쌀에 대한 고민과 그렇죠. 월세에 대한 고민과 네. 이거는 그리고 또 언제 그 언제 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셀지 모르니까 네.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물이 잘 스며들 수 있는 네. 이렇게 약간의 그 언덕이 있는 집 바로 옆이어서 네. 그런 고민들이 늘 언제나 있었는데도 저는 3개월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3개월 동안 같이 지내보니까 이제 방송을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지내다 보니까 너무 그 성실하게 자기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해나가는 거를 딱 봤을 때 야, 이 친구 뭐가 될려도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와우 CCM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굴러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같은 멤버십 있는 그 사람들도 정말로 너무 열심히 자기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봤을 때 김대리 국장이 뭔가 해내겠다라는 그래서 그 3개월이 3년이 되고 그리고 또 10년이 되고 13년 차가 됐다는 거 봤을 때 아, 군대 후임이지만 제가 맨날 괴롭히고 때리고 막 이랬는데 정말로 대견스러워요. 진짜 영창에 네. 제가 한번 신고를 할까 말까 지금 헌병대 진짜 아니 사회 했었죠. 나와서 계속 만나시는 것도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사람 만남이 제가 네, 이제 13년 동안 해오면서 네. 가장 놀라운 일 중에 아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을 함께하고 계시구나라고 네.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사실은 우리 진 형제님도 군대 있을 때부터 네, 고참이긴 했지만 뭐 군종병이었고 저는 네. 이제 주일날 이제 가면 볼 수 네. 있는 분이었고 이제 저는 정문에서 근무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오다 가다 자주 만나는 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와우 CCM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음반을 냈다면서 이렇게 전화를 한 분이 주셨어요. 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하고 이제 진이라고 하니까 잘 몰랐고 목소리가 외국에서 온 네. 목소리는 마치 아,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오케이, 목소리였고요. 제 목소리가 좀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 딱 만났는데 어디서 가까이 갈수록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고 연락을 하던 사이도 아니었고 그렇죠. 예, 그 음반 냈다고 연락 와서 네. 만났는데 고참인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지인 형제님도 제가 사실은 진짜 와우시 CM 진행자로 최장수 지금도 이제 지금은 아, 이제 방송 안 하지만 지금 안 해요. 가장 그렇구나. 오래 진행했던 네. 진행자이기도 하고 그 지하에서 정말 고생 이제 같이 고생 많이 해주셨던 분이기도 하고 저는. 꾸준히 그때 이제 지인 형제님이 처음 CCM 가수로는 첫 진행자셨어요. 저는 아, 네. 그때도 CCM 가수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지인 형제님 통해서 이제 한두 분 이렇게 뭐 동방연주, 소울메이트 이런 분들이 진행자로 이제 오게 됐죠. 연결이 네, 돼서.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방송들이 늘어났고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들이 맞아요. 진짜 뭐 제가 뭐 노력했던 것보다 몇 배로 그분들이 값진 노력들을 해주셔서 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밑거름이 돼서. 네. 아, 초반부터의 그 이야기를 네. 들으니까 네. 어떤 마음이었는지 네.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가장 힘들거나 가장 고비가 있었나요? 그때 다른데요. 네. 제가 이제 예전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그때 네. 얘기가 재밌고 저는 이제 네. 추억이잖아요. 그때 그 네. 시절이. 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돈 문제였어요. 돈. 아, 그러니까 그렇죠. 재정적인 문제가 네. 가장 컸던 게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 진짜 돈을 한 푼도 안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젊은 그 패기 뭐가 돼도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네. 올라왔는데 막상 이제 부딪혀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매달 월세 그 지하방이긴 했지만 월세가 34만 원이 나갔어야 됐고 그때 당시 34만 원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뭐 네. 작은 돈도 아니었죠. 10년 전이었으면 네. 그리고 또 뭐 밥 먹어야 되지. 그렇죠. 그리고 뭐 방송 장비 같은 것도 구입을 해야 됐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매달 지출돼야 돈이 막 줄이고 줄여도 한 5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됐어요. 네. 근데 뭐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게 한 달에 뭐 많아야 10만 원 뭐 안팎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나머지 돈을 제가 또 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도 메꾸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뭐 친구에게 손을 벌리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그때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한 것들이 제가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었던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처음부터 뭔가를 가지고 시작했다면 네. 저는 이제 추락밖에 없었죠. 근데 뭐 0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추락할 곳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버틸 수 있었고 또 네. 하나는 아까 물난리 같은 거 지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제 장마철 이제 장마철이 이제 다가왔는데 네. 장마철이 되면 물이 이렇게 들어쳤어요. 안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 상상도 못했어요. 거기가 물에 잠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느 날 주말에 이제 집에 고향 집에 내려갔다가 네. 서울에 딱 올라왔는데 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딱 열었는데 물이 이렇게 쫙 고여 있는 거예요. 타이타닉이야. 네.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이렇게 딱 서서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아 여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이렇게 고일 수가 있구나 이 공간 안에 찰대가 아닌데 찰 곳이 네. 아닌데 물이 여기 이렇게 고일 수가 있구나 이 네. 공간에 수영이나 할까 네. 신기했는데 이게 그래서 막 퍼냈어요. 그때 퍼내고 이렇게 뭐 집기 버린 건데 갖다 버리고 그랬는데 네. 이게 두 번째 또 며칠 후에 또 두 번째 물바다가 되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진짜 어휴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기서 이사 갈 곳도 없는데 밤낮으로 진짜 비만 오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날부터는 진짜 사람 능력이 놀라운 게 자다가도 빗소리만 그냥 조그만 빗소리 조금만 들려도 잠에서 딱 깨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언제 이렇게 창문 이게 창문이 밖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하늘을 볼 이렇게 하늘이 보여요. 네. 지하다 보니까 네. 환기창인 거죠. 환기창. 네. 근데 그쪽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찼었는데 아.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그 창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네. 실제로 방송 중에도 물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아, 그러면 아직도 그 방송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있어요? 네. 물 들어온다. 네. 물 들어. 방송 이렇게 진행을 저랑 여자 진행자랑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은 완전 낮인데 암흑이었어요. 캄하고 비가 먹수로 내리고 근데 네. 경상도 쪽은 날씨가 너무 맑다는 거예요. 성취자 한 분이 생방송 중에 글을 남기셨어요. 아 서울은 비가 많이 온다면서요.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이쪽은 지금 날씨가 햇빛이 쨍쨍 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 진행자하고 대화 나누면서 방송 중에 이제 아 이런 사연이 올라왔네요. 서울은 진짜 암흑이죠 암흑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제 옆에 있는 문을 이렇게 열면 그 창이 보였어요. 그래서 암흑에 암흑하면서 보라고 여자 진행자한테 딱 열어줬는데. 물이 그쪽에서 콜콜콜 그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콜콜콜콜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쏟아지고. 그거 파일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저 좀 주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들으면 소름 쫙 끼칠 거예요. 무료 체험 이래가지고 네. 왜. 아니, 둘이 순간 진짜 그 자동 반사적으로 오 하면서 저는 뛰쳐가가지고 물을 푸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네. 여자 진행자는 여러분 지금 와우 CCM이 물난리가 났어요. 와우. 하면서 이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물 풀면서 제가 그래도 방송이 네.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빨리 얘기하라고 이렇게 생방이었어요. 네, 생방. 네, 웬일이니? 그랬더니 여자 진행자가 무슨 얘기는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나.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와우 CCM 너무 어려워요. 많이 후원해 주세요. 아.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가서 노래 하나 틀고 네. 막 같이 물 퍼내고. 아, 네.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죠. 아, 네. 지금은 웃지만 죄송해요. 네. 그 아픈 네. 기억이. 아니 지금은 저도 진짜 웃으면서 얘기할 네네네네. 수 있는데 네. 제가 그 당시에는 진짜 아. 비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아. 그 지하 2년 지하에 살고 이제 지상으로 올라갔는데 네. 지상에서도 한 1년 정도는 밤에 자다가 빗소리 나면 그렇게 깨더라고요. 네. 이야. 많이 네, 아무튼 그런 고생들이 처음에는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 네.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이 공감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어렵게 네. 뭔가 네. 방송국이라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네, 네. 그런 고생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네. 사람이 있을 수. 그리고 그런... 청취자분들은요. 네. 저희 방송국을 보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를 들어오는 거잖아요. 홈페이지가 아, 집인 거잖아요. 그쵸, 저희 방송국인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청취자들은 몰라요. 그 와우 CCM이 어느 어떤 아, 공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렇죠. 모르잖아요. 모르죠. 막 네. 굉장히 막 좋은 데서 할 줄. 우리 알고 디자인 있어요. 바꿔요. 그 까만 거로 네. 여기 이렇게 까만 거. 그래서 이제 그 한간에는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홈페이지를 이렇게 잘 해놓으니까요. 네. 잘 해놓고 깔끔하고 또 방송들도 그렇게 잘 만들어주고 막 진행자들도 많으니까 한간에는 누가 진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김대일 국장 재벌설. 이야 네. 진짜 재벌이었으면 좋겠다. 네. 제가 그렇게 굶고 있었는데 재벌설이 네. 있었어요. 재벌이었으면 좋겠다. 네. 좀 얻어가게. 억울했죠. 뭐야. 네. 아유 원래 근데 돈 많은 사람이다. 근데 원래 김대일 국장이 되게 깔끔해요. 깔끔한 성격이다 보니까 홈페이지도 깔끔해야 돼요 무조건. 맞아요. 지금도 예. 너무너무 예. 예쁘고 네. 너무 좋아요. 예. 예. 시간이 저희가 오늘 인트로를 너무 많이 해서 네, 네. 지금 한 시간 다 됐거든요 거의. 아, 그런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몇 가지 얘기들은 네. 마무리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아, 지어야죠. 예. 다다음 짓고. 주 방송으로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아서 네. 일단은 그 최근에 아 최근이 아니죠. 선교와 관련된 이야기. 네. 네. 써니가 좀 질문해. 제가 그 물이 들어오는 되게 잘하네요. 써니잖아. 아, 저 아시잖아요. 네. 에이. 네. 그 물이 들어오는 스튜디오 네. 그거 말고 지금 최근에 제가 다녀왔던 그 스튜디오를 상상해 봅니다. 네, 네, 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네. 그래도 쫙 보이는 게 벽에 붙여진 네. 몽고의 그 사진들이 네. 쫙 있어요. 네, 네, 네.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아시나요? 그쵸. 아시죠? 네, 저희 집이니까 알죠. 알죠. 그거랑 제가 인상, 붙였는데 네. 그렇게 쫙 보이거든요. 그리고 네.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엽서를 한 4장 주셨는데 아, 네. 그 몽골의 그런 그걸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활발하게 지금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니까 몽골 네. 사역하고 중국 방송 그쪽 좀 네. 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몽골과 중국 저 이제 앞으로 좀 다시 돌아가자면 저희는 문화 선교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 선교 단체고.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그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두 일단 가지. 방송과 음악이죠. 음악. 찬양. 찬양. 그 두 가지로 선교를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국내뿐 아니라 오히려 더 이것들이 필요한 나라들이 많이 있죠. 네. 그중에서 이제 몽골과 저희 중국 두 나라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몽골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7년도에 처음 교회에서 그 비전 트립으로 몽골을 네. 가게 네. 됐었는데 그 현지인들과 예배 드리다가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몽골어 찬양 앨범을 만들어라.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냐면 현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같고 내일도 같고 똑같은 노래들로만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동을 할 때도 우리나라 노래를 틀어놓고 율동을 하고 그래서 뭐 한국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몽골에는 아직 몽골어로 된 찬양이 많지가 않아서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가면 이런 일들을 해봐야 되겠다. 제가 사실은 근데 음악도 잘 모르는데 네. 모르고 음반 제작에 대해서도 그냥 들어만 봤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게 날이 갈수록 열흘 정도 그곳에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이렇게 마음은 커지는데 동시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같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네. 마지막 날 저희 같이 갔던 그 목사님께서 느닷없이 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일 형제가 그 CCM 방송을 하니까 이런 몽골 찬양을 좀 만들어 보는 건 어떠냐고 그런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 진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첫날부터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볼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찾아서 네. 시작을 했죠. 일집 음반을 시작해서 일집은 한국의 찬양 사역자들이 몽골어로 노래를 불렀어요. 네. 뭐 김명식 집사님이 뭐 오직 예수 이런 곡 부르셨고 시와 그림 주품의 시와 그림 그 우리 김정성 목사님 부르셨고 마르지 않는 샘 뭐 나영환 그리고 우리 진형제님도 뭐 참여를 하셨고 그렇게 네. 네. 많은 싶다. 분들이 몽골어로 노래를 부르셔서 일집을 발매하고 나니까 아, 이 앨범이 굉장히 몽골 땅에 귀하게 쓰이겠구나라는 그 이상의 결과물들이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몽골에 보내자마자 1년 만에 그 나라에서는 그냥 국민 찬양이 될 정도로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발매하고 나서 같이 했던 사역이 현지에 가서 음반을 보급하고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집회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해서 진영재님도 그때 당시에 같이 갔죠. 갔었고요. 이번 증인이에요 현장에서 네. 이렇게. 다음에 저 좀 데리고 가죠. 네네네. 저 선교 전문입니다. 네. 그 선교 전문 써니. 아, 이렇게 좀 줄이 좀 많이 서 있으니까요. 네. 오케이, 때가 되면 대기표 받으시고. 해서,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몽골의 찬양을 보급하고 또 현지인들 전도 집회하고 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몽골뿐 아니라 이렇게 몽골보다 더 필요로 한 나라들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뭐 네. 동남아시아 뭐 시아도 그렇고 또 뭐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도 그쵸. 그렇고 네. 또 이슬람권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직접 우리가 그 땅을 밟지 않더라도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네. 요즘 인터넷 뭐 안 되는 나라 없으니까 그쵸. 인터넷으로 네. 보급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듣는 찬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도 아 그러면 찬양이 있으니까 방송도 만들자. 그렇죠. 라고 해서 현지인들 우리 몽골 친구들은 이제 음반하면서 몽골 친구들을 많이 알게 됐고 그 친구들이 직접 진행하는 방송을 만들어 보자 해서 네. 몽골 방송을 처음에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음반을 작년에 이제 발매를 했어요. 네. 첫 번째 네. 몽골 음반은 지금 이제 3집까지 나왔고 4집 제작 중이고요. 중국 음반이 이제 작년에 나왔고 중국 방송도 이제 작년에 이제 시작 개국을 네. 했죠. 그래서 중국 분들이 직접 진행을 하고 네. 계세요. 그리고 팟캐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네. 언제 어디든지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네.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도록. 네. 저는 처음에 그 몽골어 음반을 한다고 해서 사실 첫 앨범이 그 한국 사람이 이제 몽골어 이제 흉내를 내다 보니까 네. 이게 참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 발음 좀 발음. 해주세요. 아,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왜 언어가 그래요. 뭔지 아무 되게 잘하세요. 아주 해줘봐요. 그 뭐 현지인이라고도 막 얘기해요. 막 아, 외모도 외모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예 그거예요.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 그 현지어 음반들을 시작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우리 김대일 국장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언어 때문에 그만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김대일 국장은 이걸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면은 우리 찬양사역자들이 안 돼. 그러면 찬양사역자들의 그 키는 뭐였냐면 보급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많이 알리는 것도 알리는 거. 네. 거기에 뒀다면 2집, 3집은 직접 이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부르게 하고 그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아까 좀 얘기했지만 제가 공연을 하려고 딱 갔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야 이게 참 뚝심 있게 뭔가를 결정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가진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있구나. 이게 쉽게 이렇게 생각해서 얄팍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준비되었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네. 자 맞춰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서 말이 너무 많았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저희가 인트로가 길었죠. 네. 이것만 그 얘기 듣고 네.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과연 짧을까요? 뭐, 과연 짧을까요? 뭐 할 수 네. 없죠. 최대한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반에 말씀하셨던 네. 농어촌 그 찾아가는 네. 콘서트 네. 네. 그거 해야죠. 네. 한번 하셨죠. 네. 얼마 전에 네. 7월 15일 날 했나? 네. 그래서 그 7월 15일 날 네. 처음으로 경북 상주에서 상주, 네, 경북 상주에 있는 아, 내 고향인데. 소상교회라는 네. 곳에서 소상교회. 했었는데요. 네. 제가 이것도 이제 해외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해외 이제 사역 목적도 네. 그렇게 찬양이 부족한 나라, 그리고 이런 찬양 콘서트 집회를 접할 수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보급하는 의미도 네, 있거든요. 네. 국내에서도 이게 충분히 필요한 곳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캐치를 했고 네. 그 앞에서 얘기해 드린 대로 서울은 너무 많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걸 접하기가 그렇죠. 너무 쉽고 예. 또 제가 전라남도 화순에 저희 친척분이 목회를 하고 시골 완전 시골 교회인데 네. 주변에 논밖에 없는 시골 교회인데 네.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셔서 그곳에서 한번 주일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반주자가 없어서 노래방 기계로 그 11시 예배 때 네. 뭐 예를 들면 찬송가 뭐 215장 찬양하겠습니다. 띠띠띠 재생 하면 삐리리리리 하면서 이렇게 음악이 네. 나오는 그걸로 이제 찬양을 하는 게 저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아, 서울은 근데 요즘에 많이 네. 그래요. 가슴 아파요. 근데 그때가 제가 한 7, 8년 전이었거든요. 아, 근데 네. 지금 서울에서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 많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게 너무 큰 충격이어서 예. 아,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진짜 정기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교회들에 좀 서울에서 열심히 찬양 네. 잘하고 네. 열심히 하는 분들과 같이 내려와서 네. 이 시골교회 분들과 함께 집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머릿속에 저장을 네. 해놨죠. 그러다가 올해가 되면서 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그동안 뭐 와우CCM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기도 하신데 네. 우리 AD 농어촌 방송선교회 우리 차재환 장로님 네. 최준희 목사님께서요. 우리 배우 차태현 씨 부모님이신데 네. 이제 그분들도 예전부터 이런 것들을 많이 꿈꿔 오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장로님한테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장로님?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빨리 하자. 네. 해서 두 단체가 연합을 해서 처음으로 7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아. 근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왜요? 이게 우리가 막상 찾아는 가는데. 그 농어촌 분들이 좋아해 주실까? 아... 우리만 괜히 좋아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가장 놀라웠던 게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 시골교회. 그리고 믿는 분들만 오신 게 아니라 동네 마을 주민들이 같이 오셔서 그 동네 잔치가 됐네요. 네, 동네 잔치가 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뒤에 문을 그냥 뜯어냈어요. 그 여닫이 문을 뜯어내서 그 뒤에 공간까지 다 보실 네, 수 있도록 네, 그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오셨고 예. 같이 진짜 끝날 때까지 2시간 넘게 공연을 했었는데 가시는 분 없이 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그래서 아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꾸준하게 농어촌 교회들 신청을 받아서 네. 지금 벌써부터 많은 교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요. 그래서 연락 오겠죠. 지금 어떻게 결정을 네.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에요. 너무 좋네요. 네, 네. 아. 저희들도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꼭 불러주세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가 되나요? 그렇네요. 네. 아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저는 네. 이렇게 와우CCM이 네.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계속해서 네. 좀 새로운 것들을 네. 만들어내고 네. 또 그것들이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만 될 수 있다면 네. 가는 거죠. 세 분도 뭐 방송하는 것도 그렇고 찬양 사역 네.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이시니까 네. 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CCM 뭐, 네. 뭐 기독교 방송국이라는데 방송의 역할뿐만 아니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전 영역을 그냥 아주 다. 근데 따지고 보면 다 방송과 연결이 돼 있어요. 아, 이것도 그래요? 지금 농어촌 교회 찾아가는 것도 네. 가서 공개 방송 형식으로 방송을 해요. 공개 방송 형식으로. 네. 예. 안녕하세요. 유. 그것들을 녹음해서 네. 다시 이제 방송으로 내보내요. 교회도 좋아하세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방송도 타고 소개되어지니까 한다는 게. 자, 여러분들 그 오늘 한 시간 넘게 네.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푹 빠져서 들었어요. 아, 푹 빠지셨더라고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같으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네. 긴 얘기를 아주 네. 짧게 말씀해 주신 거지만 네. 상황들이 너무 느껴지잖아요. 네. 진실한 그 마음들이 느껴져서 네. 저도 푹 빠져서 들었고 네. 아직 방송을 못 들어보신 분들은 네. 와우CCM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나오거든요. 네. 예, 홈페이지에서도 방송 들으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어플이죠. 네, 어플. 예, 플레이스토어에서 와우CCM 검색하시면 와우CCM. 어플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팟빵에서도 와우CCM 네. 검색하시면 방송들 아마 하루 지나면 바로 네네. 업데이트 되거든요. 네, 빨리 되더라고요. 예, 네. 여러 방송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너무 네. 재밌고 좋은 방송들 많으니까 네. 예,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못다한 얘기들은 저희는 30초 쉬고 들어가고요. 네. 여러분들은 2주 쉬시고 예,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쉬시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계속 들으셔주시고 예, 예, 20 동안 예, 다음 주 방송도 꼭 들어주시고 네. 저희들 뭐 그 김대일 국장님 모시고 네. 소감이나 이런 것들은 다다음 주에 네. 2부 마치면서 같이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1부 얼른 마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써니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님 네. 네. 아 갑자기 왜 훈훈해 이런 거 나 별로야. 이거는 뭐 끝난 거죠? 이게. 몰라 이상해. 네. 아, 마치겠습니다. 네. 진행 주창훈 진 그리고 써니. 써니. 예 제작 CCM 공방 제작 지원 로즈베어였습니다. 로즈베어였습니다. 그리고 닷컴 그리고 오늘 김대일 국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스터 털 후츠 배닥 비 후츠 귀 벌렁 수흐른 오낙 오잇 두랭별 향 이웰 바헬 텔 후츠 찻랄 비알랄 빼고나 호 비딜 힝 암즈 티 Then the air came to us beside The thing out us in the air came He has need Min Terry well To Pung Jesus Meet again Chagal Meng Sur Who's daughter Gertsen Alda Send a tree Mini hood Mini nedwar Chohung Jesus Jesus da tar Altar bedak Bituni Weler Aurak desan Chungnes ni weler Oring haseng buh nik durget chana Bi ada dil hing net adas ilu He has nik bi met merbe It's ni yugut bi talahang Tu ni aldrik pong hagli Jesus, we need again. Jagal men sur hutsat kar gert sin altar. Mi orin yal latar, i etten daldirik. Mi ni hut, mi ni nedwar, Jesus